안녕하세요. 대학생 팟캐스트 안녕춤추는 사회자를 맡은 송PD입니다. 모두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 안녕춤춘도 설 명절을 맞아 인사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네,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오늘은 대학생들이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학 청년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80년대 군부 독재 정권 시절과 삼청교육대, 또 최근 사회적 이슈로 핫한 이완구 총리 인사 참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래서 오늘 삼청교육대란 무엇인지 삼청교육대의 실상을 증언하고 폭로하신 이정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도 나와주셨는데 이번 설 명절에 고향에 잘 내려가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잘 다녀왔어요. 저는 뭐 고향이라고 할 것까진 없고 집에 잠깐 잘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저는 일단 농성장에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그설 연휴 들어가는 초에 18일에 그 수요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뭐 취재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송 PD님은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아, 저는 옷에 기름 냄새가 날 정도로 전만 계속 붙였어요. 목사님은 잘 지내셨어요? 네, 농성장 안에서 농성 동지들하고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보고 잘 있었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12일에 이완구 인사청문회를 통해 삼청교육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완구는 결국 총리가 되었으나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완구 총리가 전두환 독재 때 훈장을 받게 된 계기가 삼청교육대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에 대해 젊은 학생 청년들은 삼청교육대가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학 일소를 목적으로 정치범, 일반 시민 등약 4만 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삼청교육대에서 강도 높은 유격훈련과 가혹행위를 시켜 다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정무 선생님, 삼청교육대 어떠한 곳이었나요? 네, 삼청교육대는 그 1980년대 그 전두환 씨가 군사 쿠데타로 집권을 했죠. 이제 그렇게 되자 국민적 정통성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해서 뽑혔다거나 어떤 국민적 합의 기반에 의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됐더라면은 이 사람이 정통성이 있는 대통령이 되는데. 그런 어떤 과정이 일체 생략된 가운데서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국민들한테 이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삼청개혁대라는 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6만 명이라는 숫자를 끌어들였어요. 그중에 분류를 해서 4만 명이 삼청 순화교육대라는 곳에 가서 4주 동안 악명 높은 교육을 받게 되죠. 거기서 죽음의 코스, 목봉체육 또는 뭐 PT체조 이런 것을 하루 종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 침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거기서 맞아 죽기도 하고 골병 들기도 하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차 삼청 근로봉사대에 이제 양심적인 지식인들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노역을 시키고 또 노역 도중에 병들어 죽고 총 맞아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한 단기 이한 달에서부터 장기 3년까지 있었던 그런 그 인권 누린 사건이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을 다 거기 살다가 나온 이제 그런 케이스죠. 유튜브에도 보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기자님으로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젊어서 모르겠지만은 80년대에 이제 제가 삼청교육대 정화작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써가지고 그게 이제 폭로가 됐는데 그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 휩싸였고 88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또는 뭐 태어났을 때쯤 돼가지고 뭡니까 청문회 국회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그 국회 청문회에서 엄청나게 또 그 사건이 따라지기도 하고 내가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삼청교육대의 실상과 진실이 참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우리나라는 피로 얼룩지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학생들도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을 알 필요가 있기에 그때 그 시절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김 기자님은 80년대 군부 독재 정권 시절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저는 일단 뭐 그때 살아보지는 못해서 네. 자세히는 모르는데 군부 독재 정권 시절하면 그거하고 또 연관지어서 생각이 드는 게 민주화 운동이고 뭐 6월 항쟁도 있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들을 비롯해서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쓰신 게 생각이 많이 들죠. 저는 MBC에서 방영된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떠오르는데요. 그때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쉽게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드라마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지만 이곳은 정말 잔인하고 처참했던 우리의 역사구나라고 느꼈어요. 근데 지금 현 정권도 교묘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유신 독재 정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권이 없는 이 나라에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삼청교육대의 실상은 전국에서 약 6만 명에 되는 국민들이, 양민들이 잡혔습니다. 그 명분은 사회정화라는 명분입니다. 그 사회정화는 전두환 씨가 정치적 정통성을 잃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인기를 끌기 위해 가지고 일반 깡패들을 끌어들인다고 했으나 하지만 깡패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가 않죠. 뭐 깡패들 많아봐야 전국적으로 뭐 만 명이면 떡을 치겠죠. 그런데 의회로 간제방송이 깡패들 정화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깡패들을 잡아가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쏙히는 거죠. 아 잘한다 하고 박수를 이제 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신이 난 군부 정권이 일반 양민인 백성들까지도 이제 끌어들입니다. 길거리 지나다가 술 먹고 고함쳤다고 끌어들이고 또 뭐 정가 있다고 끌어들이고 끌어들이는 형태가 가지각색입니다. 고등학교 뭐 또는 중학교에서 성적이 안 좋아도 끌어들이고 학생들끼리 싸움했다고 끌어들이고 하여튼 이런 젊는 양민들을 엄청나게 끌어들이게 되는데 그 숫자가 무려 6만 명입니다. 그 6만 명 중에 또 추려가지고 4만 명을 삼청 순화교육대에다가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청교육대는 삼청순화교육대하고 삼청근로봉사대하고 군감호소, 청송감호소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집니다. 삼청순화교육대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한 달간 양민들이 끌려가지고 개맡듯이 맞고 거기서 순화가 됐다 해가지고 출소를 시켜주는데 C급들이 교육을 받고 나갑니다. ABCD급으로 등급이 매겨지는데 근데 이제 B급은 거기서 나가지 못하고 삼청근로봉사대로 끌려갑니다. 삼청근로봉사대에서 6개월 동안 강제 노역을 하죠. B급은. 그런데 그 강제 노역을 하는 도중에 사회보호법이 만들어집니다. 사회보호법 부칙이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1년에서 3년을 더 살게 됩니다.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년을 군 감호소에서 살다가 군 감호소에서 다시 어디로 끌려가느냐면 청송 감호소나 춘천 교도소, 김천 소년원 같은 데 가서 분산 배치를 해가지고 인권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잡아다가 법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 케이스죠. 그러니까 삼청교육대는 단순하게 4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에서부터 3년까지 이 잔인한 아주 그 인권 학살이죠. 그때 사회정화위원회가 끌어들인 그 역할이 바로 그 이완구 같은 사람들. 그것도 내무분과, 국보인 내무분과는 이완구 같은 사람이 이 등급을 매겨가지고 백성들을 A, B, C, D 등급을 매겨서 잡아들이라고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완구 씨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기자회견해서 삼천교육대 최고 오래 살았던 장기수들이 이 이완구 씨 국무총리를 반대하기도 했죠. 어쨌든 삼천교육대는 그 전두환 그 군부 정권이 이 자기네들의 쿠데타 정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한바탕 쇼를 한 것입니다. 쇼를 한 하나의 코미디 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 잡혀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또 살아나왔다 해도 반병신이 되어 나온 곳이죠. 지금 세월이 30년 세월 가까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삼천교육대에서 갖다 나와서 정신병자로 또는 병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이것이 삼천교육대의 실상입니다. 제가 영상을 좀 보니까 삼천교육대에서 또 여성분들도 되게 많이 끌려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군인들이 하는 그런 것도 많이 교육을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피해자분들이 현재까지도 그걸 나서서 또 증언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증언도 많이 했고요. 네. 지금 뭐 벌써 그 사건이 한 오래돼가지고요. 싸우고 투쟁하고 피해자 단체도 많고 엄청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배상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좀 나가 떨어진 거죠. 기껏 배상해준 것은 죽은 사람하고 다친 사람한테 많으면 1,000만 원 정도 준 거 계세요. 만약 사람이 죽으면 몇 억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한 1,000만 원 내외로 보상을 내주고 말았죠. 그리고 장기간 감옥살이 했던 장기수들, 그러니까 즉 내 같은 사람들은 아직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진 케이스죠. 거기가 지쳐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그 피해자들은 또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 나이 25살 때 끌려갔는데 내 나이가 벌써 60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25살 때 같으면 일반 어른들이 그 당시에 뭐 한 30살 되면 거기가 나이가 70, 80 돼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됐고 또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나서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죠. 차츰차츰 역사는 세월과 함께 그 아픈 생채기가 자꾸 생채기를 듣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완구 같은 사람들 정권은 잘못했다 하고 완전 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역사가 청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사회보호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게 정확히 뭔가요? 사회보호법이란 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그것도 그 전두환 군사정권이 만든 법인데 그러니까 동일 정가, 그러니까 폭력이면 폭력이 예, 폭력이 실행 정가 3범 이상, 총 행기 2년 이상, 그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가를 그러니까 폭력 정가로 가서 교도소에 3년을 3번을 살았다. 그러면 거기서 2년 이상을 산 사람은 자동적으로 10년 감호형을 받도록 돼 있어. 자동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사회보호법인데. 우리는 그게 해당이 안 되죠. 나는 정가가 하나도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부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회보호법 부칙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삼천교육대에 입소한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죠. 완전 억지죠. 억지. 그러니까 제도 없는 사람을 그냥 거기다 부칙에다가 몰아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둔 거예요. 기가 막힐 놈이죠. 악질법이네요. 완전 악질법이지. 그래서 그것을 배상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야무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됩니다. 그것도. 그리고 실제로 죄가 없는 정말 아무 무고한 사람한테도 죄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그렇죠, 데려간 그렇죠.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고 싶다 그거 보면 내가 많이 나옵니다. 네. 네. 맞아. 굉장히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내가 40대 초반 때인가 막 그런 거. 거기 보면은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발사 하는 사람도 잡히고 심지어는요 고위층도 잡혀갔어요. 예를 들어서 전두환을 뭐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들. 언론 쪽 분들. 강창성 보안사령관이라는 아. 사람도 있어요. 그 고위층 아닙니까? 군 고위층 강창성 사령관도 잡아갔고, 또 충주 MBC 문화방송국 맞아. 사장 네. 유호 씨도 잡아갔고, 또 강원도에서 정치하는 정인수 씨라는 평민당 위원장도 잡아갔고, 뭐 잡아간 사람들 고위층으로부터 소매치기까지 엄청나게 잡아갔습니다. 거기다 뭐 전혀 젊은 고등학생들 까지도 잡아갖고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 네. 잡아갈 대상을. 그럼 교장 선생님이 그것을 추천을 안 해주면 학교 예산을 까버리고 그래. 학교 예산 지원해준 예산을 까버리고 그런 만행까지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공포 사회였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코미디언 중에 옛날에 유명했던 배삼룡 씨. 이기동 씨,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옛날 유명한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도 제피 갔다가 나와가지고 골뱅들을 죽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어떤 잡혀간 과정을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이어서 교육부가 EBS의 3천 교육대 관련 문제도 제외하라는 지시를 했는데요. 켈리 씨가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교육부에서 교육부가 이모저모 참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EBS라고 하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다들 한 번씩 수능 공부하면서 수능 특강 이런 거 많이 듣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데 그 작년에 보면은 그 교육부에서 EBS한테 일방적으로 특정 부분을 빼라라고 지시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주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삼천교육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대충 내용이 보면은 뭐냐면 그 뭐 이승만이나 박정희 정권 뭐 유신 뭐 이런 거 독재에 대한 내용 빼라 너무 많다 막 이런 거랑 그 다음에 그 이제 삼천교육대 내용은 빼라 그 다음에 뭐 조봉암 씨 관련된 그런 사건도 빼라 뭐 이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도가 뻔히 보이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 그렇게 빼라고 하고 그 이유가 되게 가관이에요. 그 빼라고 한 이유가 뭐 수능생들이 너무 고난이도의 그 공부를 하기 어렵다.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빼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은 그 교육부가 우리의 학업을 그렇게 걱정을 했으면 도대체 왜 근현대사만 굳이? 아무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렇게 그 이런저런 내용을 빼라고 했고 그 다음에 특정 교과서 두 가지를 예로 들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밝히진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교학사일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교과서를 참조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침도 떨어졌고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기사를 타면서 한창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날에 이제 그 기사가 터진 다음날에 그 교육부 사람들이 그 EBS 교재를 집필하는 집필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 자리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회의를 이제 와가지고 근데 언론에서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의식이 됐겠죠. 그래서 그날 모인 사람들도 몇 면을 보면 일단 교육부 관계자는 와서 한 5분도 안 돼서 브리핑 마치고 그냥 도망가듯이 갔고 그다음에 그 장소에 참석한 사람들은 6명인가? 그러니까 전체 집필진이 열몇 명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서 6명,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인원이 참석을 했고 그 마저도 이제 교육부에서 변명하기를 뭐 이제 학기가 바뀌는 시즌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그들도 어떤 역사라는 중요한 어떤 과목,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양심적인 좀 선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건 현재의 그 정권이 얼마나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걸 좀 단편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3년 전에 오공 비리 청문회에서 삼천교육대 사건을 폭로하셨는데요. 목사님이 경험하신 삼천교육대 사건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1980년도 10월 7일 날 경남 지방에서 신문기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신문기자 할 때 좀 패기가 있는 기사를 많이 썼죠. 시민들 입장에 있는 기사를 썼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높은 고지대에 있는 집들에는 수돗물이 잘 안 나온다. 그런 이제 관을 좀 비토하고 비판하는 그런 기사. 또는 공원에 깡패들이 많이 득실거린다. 경찰들 단속이 아쉽다 하는 이런 기사들. 그런 기사들을 썼는데 그게 이제 경찰들 비를 건드렸겠죠.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각 지방마다 있었습니다. 각 지방마다 사회정화위원회에서 이제 잡아갈 사람들을 체크를 합니다. 이제 체크를 한 사람들을 경찰서에서 근거를 하죠. 그걸 총 지시한 데가 국보위 내무분과 사회정화위원회입니다. 그게 이왕구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그 사람들한테 잡혔습니다. 그 영문도 모르고 이제 경찰서에 끌려갔죠. 내가 기자기 때문에 설사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걱정도 않고 끌려갔는데 바로 유치장으로 바로 영장 집행도 없이 유치장으로 바로 끌어넣어 버렸죠. 그리고 거기서 아무리 고함쳐도 아무리 백을 이용하고 해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40일을 갇혀 있다가 군부대로 끌려갑니다. 군부대에 끌려가서 치조를 받습니다. 치조를 받는데 보니까 나는 시인이기 때문에 내가 쓴 시와 수필 이런 것들을 놓고 나를 문초를 합니다. 그 중에 시 가운데 어머니라는 시가 있어요. 어머니라는 시는 어떤 시냐면 어릴 때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중풍이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돈을 벌어서 우리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배를 타고 저 육지로 동벌로 떠날 때 그때 광경을 썼던 시가 어떤 시냐면은 어머니는 봄만 되면 육지로 떠났다. 육지로 떠나던 배가 통통통 사라지면 내 아버지는 고개를 모로 돌렸고 내 누이는 목 놓아 울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내 아버지는 중풍든 내 아버지는 고개를 모로 돌렸고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 이 땅의 고단한 민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이런 시를 썼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고문을 합니다. 개패듯이 패는데 그게 뭐 허리를 굽히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죠.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민중을 선동하려고 썼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겸포구령 위반. 겸포구령 위반. 그러니까 당시에 정부를 못마땅히 바라보는 사람들을 전부 겸포구령 위반으로 엮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끌려간 곳이 원주 38사단입니다. 원주 38사단에 끌려가가지고 끌려간과 동시에 머리를 팍팍 깎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팍팍 깎이고 내무반까지 기어서 갑니다. 내무반까지 기어서 가면 거기 한 1000m 됩니다. 1000m. 대문에서. 대문에서 내려가서 머리를 팍팍 깎이면 거기서 기어서 이제 내무반까지 가라고 그러면 곤봉이 그냥 빻다가 그냥 춤을 춥니다. 쭉 패고 군홧발로 짓밟고 으깨지고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이 그 순간에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다리가 부러지고 모가지가 부러지고 끌려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을 겪고 난 뒤에 4주부터는 처절하게 배고픔의 생활이 시작되죠. 밥을 수푼을 꼭꼭 눌러서 뜨면은 한 3스푼 하루 딱 밥 3끼 딱 주는데 그 3끼 가지고 젊은 체질에 그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죠. 굶주리죠. 그걸 한 달 정도 하면은 눈에 흙이가 져가지고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지랑이가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훈련이 아니죠. 그건 뭐 학대죠, 학대. 군인들은 훈련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훈련이 아니죠. 하루 종일 연병장에서 뛰고 때리고 구보시키고 자빠지면 그 바스타로 때리고 이렇게 사주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주를 보내고 난 뒤에 그 근로봉사대 자원서를 씁니다. 자원서. 근로봉사대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C급, ABC급 중에 A급을 교도소로 보내고 B급은 C급은 아까 말한 순화 교육대에서 4주 교육 받고 내보내고 출소시키고 이제 B급을 근로봉사대 보내는 겁니다. 근로봉사대는 몸과 마음, 머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군에 자원에서 들어가서 노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역. 6개월, 6개월짜리 노역입니다. 근데 그게 누가 자원을 할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네. 없죠. 자원봉사서에 사인을 하지 않는다고 그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내무반에서 천장을 안에서 총을 다다다다다 같이 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공포에 젖어가지고 그 사인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사인을 하고 이제 죽음의 근로봉사대로 또 끌려갑니다. 이제 그 과정이 최고 처절했죠. 그리고 근로봉사대에 나는 끌려간 곳이 어디냐면은 파주의 28사단이라는 곳인데 그게 임진강 옆입니다. 파주 적승면 의유지리 예, 그곳에 끌려가서 이제 제가 거기서 6개월 동안 죽지 않을 만큼 이제 고문당하고 맞고 이제 배고프게 생활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몇 가지를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날 잡혀가니까 그곳에 있는 모 대위가 집차를 끌고 와서 이제 선착순을 시킵니다. 선착순이란 것은 뭐냐면은 저기 서 있는 미루나무를 삥 돌아서 뛰어오면은 10명을 뽑고 그 나머지 10명은 또 다시 뛰어가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근데 선착순을 하다 보면은 10명 중에 끼어들기를 한 사람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몸에다 밧줄을 묶어서 집차에다가 묶어가지고 끌어서 갑니다. 그럼 처음에는 집차가 뭐 40km, 50km 하면 사람은 따라뛰겠죠. 50km 해도 뭐 따라뛰죠. 뭐 한 10km 정도 하면 따라뛰겠죠. 한 50km, 60km 되니까 사람 질질질질 끌리잖아요. 그래서 연병장을 한 서너 바퀴 돌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내 동료 중에 인근실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양반은 죽습니다, 나중에. 내 눈앞에서 죽는데 어떻게 죽었냐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치사장에 사역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밥을 한 줌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삼천개국대 조교들이 그냥 짐승 다루듯이 그냥 사람을 질근질근 밟아버립니다. 그 밟아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양반이 전두환 타독 나를 교도소로 보내달라 여기서는 하루도 못 살겠다 하고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은 물고문장으로 끌고 갑니다. 물고문장. 근데 그날 저녁 내가 이제 일기를 썼을 때 내가 반성의 글을 썼어요. 아 저렇게 나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저 사람 학교도 다닌 적이 별로 없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한다.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일까 반성의 글을 썼는데 그 다음날 수양록을 검사하던 조교가 그걸 읽고 나도 그곳에 끌고 갑니다. 끌려가서 보니까 그게 인근실 씨가 있는 겁니다. 인근실 씨가 물고문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밧줄로 칭칭 동료 많이 해가지고 꿀에 앉혀진 채 그냥 밧따로 막기도 하고 물을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영하 한 20도 되는 데서 사람을 아예 그냥 물속에 잡아 넣었다가 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고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조교들이 잠시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에 당신은 살아서 나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저들 시키는 대로 해라. 아마 나는 살아나가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살아나가서 이것을 폭로했다. 이런 말을 나한테 남깁니다. 그것이 내 평생의 가슴에 못이 됐죠. 그리고 빛이 됐죠. 그리고 나는 그날 물고문을 받다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는데 그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시체가 하나 실려 나가는데 보니까 인근실시라고 했죠. 그리고 형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군에서는 형식적인 조사단이 이제 나왔죠. 나오기 전에 우리 중대를 책임졌던 대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조사단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 것이다. 신중하게 답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말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인근실 죽음에 대해서는 입을 열었다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했다면 죽어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을 못했죠. 그리고 그날 점심 때 밥을 몇 스푼밖에 주지 않던 밥이 고봉밥이 나옵니다. 고봉밥이 뭔 거 압니까? 밥을 엄청 이렇게 이 밥그릇보다 더 높게 쌓아가지고 주는 밥을 고봉밥이라 그래요. 그 고봉밥이 나왔는데 그 고봉밥을 점심 저녁까지 나왔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날 저녁에 배탈을 만나가지고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죽음을 눈감아 준 대가로 고봉밥 두 그릇 먹고 설사 그런 비열한 밥을 먹기도 했고 그리고 그 밥을 먹고 행불이라도 받듯이 그 다음날까지 설사에 시달린 120여명의 우리 동료들이 있었죠. 그것도 아픈 기억에 남죠. 그러나 그들에게 또는 그 당시 누구에게라도 그것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거기에 인근실 씨가 죽는 모습을 봤다, 어떻게 죽었다라는 말을 한마디 했다고는 형식적인 조사인데 그들은 그들 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죽고 또 그 사람 역시도 죽어나가죠. 개죽음 당하죠.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또 그리고 여름 되면은 모기 해식은 뭐냐면 숲속에다가 사람을 빨가벗겨서 데려다 놓고 밤에 팔다리를 벌리고 한 시간 서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모기가 온몸에 다닥다닥 붙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붙으면 그것을 손을 가지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딱딱 때려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지가 다 묶여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리고 겨울 되면 겨울 빤바라라는 게 있습니다. 반스만 입고 밖에 나가서 연병장에서 영하 한 20도 되는 연병장에서 팔다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교들이 와서 물을 세수대에 물을 떠서 물을 뿌립니다. 몸에다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겨울매미라는 게 있습니다. 겨울매미 시작하면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발가벗고 그럼 나무에 올라가서 매달립니다. 그 나무에 가서 매달려가지고 한 10분 20분 그동안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거기서 나는 겨울매미입니다. 맴맴맴 나는 겨울매미입니다. 맴맴맴 이런 이제 인권학살. 그리고 내 옆에 이제 홍석한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담배를 길거리에서 주워 피웠다고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맞았든지 이 다리를 조인트를 얼마나 갔더니 다리가 그냥 퉁퉁 부어가지고 다리에서 진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한 3배 정도 부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을 겨울매미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그 철사줄로 꽁꽁 매달아 묶어버려요.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리에 진물이 나오는 사람을 보고 나는 겨울매미입니다. 나는 겨울매미입니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만행을 저질렀죠. 전두환 정권이. 그리고 내가 직접 당한 것은 나는 인근실 씨의 죽음을 그 글로 썼다고 해서 나는 십자가에 묶여가지고 십자가 틀에 묶여가지고 그 철사를 자르는 벤치 있죠. 벤치. 철사를 자르는 벤치. 벤치를 가지고 허벅지를 갖다 이것을 내가 한 시간 동안 당했죠. 그리고 그 고문을 한 조교가 정도형이라는 본명 아닙니다. 끝자는 틀립니다. 예. 정도형 이 방송을 듣게 되면 간이 씀짓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글자가 틀리기 때문에 나를 고소는 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피해가 숨어 있는 게 공소시효 기간이 끝났다 가지고 나는 차갑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피해자들 고소를 합니다. 이놈들이 양심도 없죠.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를 나는 찾기 해가지고 내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 그리고 이것을 지시한 오모데이라고 있어요. 오모데이 이 두 사람을 찾기 해가지고 평생 동안에 내가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내가 출소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계엄령이 해제됐습니다. 1981년도 2월경에 계엄령이 해제되니까 우리를 보내주지 않고 다시 꽁꽁 묶어서 청송감옥소로 보냅니다. 거기에 이제 차를 타기 전에 오모 대위가 내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가 쭉 이제 차를 탈 때 잘 가시라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싶은 심정이 생기겠습니까? 그 죽음의 사자들이 아주 정답게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의 손을 쳐버렸습니다. 그 치면서 내가 한 말이, 당신은 역사가 당신을 심판할 것이오, 당신 애들 두고 보시오 하면서 내가 차를 타려고 그러니까 그 오모 대위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이 개새끼야, 역사도 인간이 만들어. 아, 포독스럽게 두고 봅시다 하고 내가 차를 탔지. 근데 내가 나중에 이겼어요. 그리고 청송감옥소로 끌려갑니다. 좀 더 말 많이 해도 됩니까? 네. 청송감옥소로 끌려갑니다. 청송감옥소로 끌려갔는데 거기는 어디냐면 경상북도 청성군 진보면이라는 완전히 태백산맥의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 북방산이라는 산 속에 우리를 가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전부 강이 둘러싸여 있고 다리를 건너야만 들어가니까 사실은 육지 속의 섬이야. 그리고 육지 속의 섬을 큰 산이 에워싸고 있어요.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 그런 곳에다가 우리를 갖다 놓고 이제 뭘 시키느냐 하면 건물을 짓게 하는데 대모도를 해요. 대모도가 뭔가 알죠? 뒤에서 공사판에서 뒤에서 이제 심부름 하는 역할. 그 대모도를 했는데 나중에 짓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감옥이야, 감옥. 다 짓고 보니까 우리는 뭘 짓는지 몰랐지. 근데 감옥을 지어놓고는 우리를 거기다 갖다 버려. 그래, 우리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집을 지었으니 그래도 우리가 좀 살다가 가야 안 되겠나. 이게 우리 집이다, 들어가자. 그리고 우리가 등 들어가고 철문이 들끄덩하고 닫히는 거죠. 그 시대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법이 필요 없는. 그리고 감옥이 지어진 데다가 죄를 지으면 법을 적용받아서 갇혀야 되는데 죄도 없고 감옥도 우리가 지어서 갇히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약 2년간을 노역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인권 유린을 또 당하죠. CIA에 끌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막 이런 생활들을 했죠. 그리고 1984년 5월 달에, 아니 4월 30일 날 내가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하고 안동 시내까지 버스로 태워다 줬어요. 근데 안동 시내에 나오니까 약 3년을 살다 나오니까 집에다가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 전화기 구조가 다 바뀌어 있어요. 전화기 구조가 3년 만에. 그러니까 전화를 걸 줄로 몰라가지고 이웃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오니까 3년 동안 이어서 살면은 세상이 변하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한 3년 안에서 살다가 보면 세상이 변한 것이 눈에 보여요. 낯선 것들이 너무 많아요. 10년은 뭐 버스를 타려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토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토큰 제도도 뭐 또 다르게 변해져 있고 말이지. 뭐 이런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출소를 해서 이것을 폭로로 하려고 하는데 삼성교육들 폭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근실한테 내가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나가서 폭로를 해달라. 근데 그걸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고 원고 정리를 하고 약 한 6개월 만에 그 글을 완성을 시키고 서울에 있는 출판사에 이제 전달하러 가려고 하는데 부산에 있는 터미널에서 내가 잡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를 감시 감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2km 전방을 벗어나면 경찰서 정보과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신고를 하지 않고 가다가 잡혀버렸죠. 그리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가서 징역을 약 1년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나와서 또 3개월 만에 대피 들어갑니다. 네, 또 그 끈으로.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1년 6개월을 또 살게 되죠. 또 그리고 출소합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고향에 가면은 고향에서도 빨갱이, 깡패, 사기꾼, 삼천갑대 다녀오면 사람을 그렇게 취급해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없어. 취직도 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고 싶으면 노가다도 할 데도 없고 처절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선택한 것이 이삿짐 센터를 갔죠. 이장 취업을 했죠. 이삿짐 센터에서. 그래서 마음씨 좋은 이삿짐 센터 아저씨한테서 이삿짐 일을 나눠주고 일당을 받아서 먹고 살면서 밤에는 뭐 하러 갔냐 야학 선생을 했어요. 부산 영도에 있는 항토야학이라는 곳에 이제 국어 선생을 했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약 한 4년간을 선생질을 하면서 세상 적응을 했죠.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 또 내가 쓴 이제 글들을 좀 더 완벽하게 이제 폭로하기 위해서는 다시 글을 썼고 또 다시는 이제 내가 위에 서울로 올라가는 일이 없이 서울에 있는 출판사 사람을 내려오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부산 다대포에서 숨어서 바닷가에서 간첩 접선하듯이 접선해가지고 원고를 넘겨주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고를 받아가지고 간 외국어 대학교 김모 교수입니다. 동아일보 뒤 이 원래 기자 출신인데 해직 기자죠. 그 사람이 박사 학위를 따가지고 이제 외국어 대학교 언론학 교수가 됐죠. 그분이 부인이 출판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도 이제 위험하죠. 그런 책을 펴낼 수가 없어요. 펴냈다면 그 사람도 해직당, 또 해직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내 원고를 세부를 복사해서 정의구현 사재단에 한 부분 보내고 또 한 분은 국제 팬클럽에 한 부분 보내고 혹여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작가나 출판사를 탄압할 때 그걸 대비해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했죠. 그리고 나는 산속에 숨었습니다. 절에 숨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출판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나오십시오. 성공입니다. 대성공입니다. 그래. 놀라지 마십시오. 내 책이 내가 썼던 책 삼천개국대 정화작전이라는 책이 판매된 지 근 한 달 만에 책이 한 3만 부가 나가버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바로 돼버린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그래가지고 그 책이 이제 막 나가니까 세상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88년 태어난 사람 있나요? 누가 태어난 사람 없나? 88년도에 87년도 11월달에 그 책이 나왔는데 완전히 날개도 좀씩 팔리기 시작했고 그냥 전두환 그 당시 전두환 정권 말기인데 전두환 정권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적을 잡아라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 내 대신 이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인이 잡혀가지고 개맡듯이 맡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판 기념에서 그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잡으러 부산에 내려왔는데 내 이름을 가지고 못 찾으니까 이석이라는 시인을 찾아가지고 부산 여전 교수더라고 부산 여대 교수 그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개패듯이 패는 거야. 그래 많이 맞았다고 나한테 울더라고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사과를 했죠. 근데 사실 내가 사과할 부분이 아니지 시대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김대중 씨라고 여러분 여러분 알죠? 김대중 네, 대통령. 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평화민주당 총재를 했어요. 그분이 나를 부릅니다. 그래 국회에서 만났어요. 이동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이 건을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폭로합시다. 그래서 나는 꿈속에서도 그런 말을 듣기를 바랐던 말 아닙니까? 거기서 김대중 총재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을 했죠. 그리고 1988년 12월달에 전두환 오공비리 청문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거기에 내가 증인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오모 대의를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바로 인근실의 죽음을 폭로를 하죠. 국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청문회장이 물고문 당해서 이제 사람 한 사람 죽은 모습을 생생하게 그대로 내가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하니까 청문회장이 뒤집어집니다. 여당 쪽에서는 거짓말이라 그러고 야당 쪽에는 그런 그 여당을 향해서 양유를 퍼붓고 청문회장이 시끄러워지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증인을 부르자 이랬던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지시를 했던 오모대위, 오모대위를 부른 거야. 근데 오모대위가 진급을 해가지고 소령이 돼 있더라고, 소령. 그 소령을 불렀어. 불러가지고 나하고 이제 대면을 하는 거죠. 증인은, 오모 증인은, 아, 나한테 먼저 물었습니다. 이적 증인은, 저기 앉아있는 오모 증인을 아십니까? 네, 잘 압니다. 어떻게 잘 압니까? 제 책에도 나와 있듯이 간대파가 튀어나오고, 볼은 홀쭉하고, 저 무서운 저 눈초리를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오모 씨는 여기 있는 이적 증인을 아십니까? 어, 저 모릅니다. 모르기는 해 몰라. 완전 잡아 떼는 거죠. 그런데 그날 오모 대위가 했던 행동, 그리고 우리에게 고문했던 것 전부 다 거기서 고발을 다 해버리죠. 뭐 그 현장이 어찌 되겠습니까? 역사는 항상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역사는 항상 진실한 시간이 있을 때 항상 찾아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공격을 할 것이라고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나는 역사의 피해자로서의 승리자가 되고 가해자는 어김없는 죄인이 되는 그런 자리였죠. 그리고 나는 그를 바깥에 나와서 당신이 나를 모른다냐, 모른다고 정말 말할 수 있냐 하니까 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죄인이 돼가지고 도망치듯 차를 탁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 초라한 얼굴을 나는 잊지 못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군복을 벗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에 그것으로는 족하지가 않죠. 따지고 보면 더 복수하고 싶죠. 하지만 내가 그 뒤에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로서 더 이상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힐 수는 없다 해서 지금은 내 마음속으로 용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정도행이라는 조교 있죠. 그 사람을 20년 만에 찾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가 있는 연마을에 살고 있다는 거야. 거기서 부동산 중개사를 한다는데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도 없고 남의 거 빌려가지고 초라하게 살고 있고 검은 라이방을 쓰고 평생을 살고 있다는 그 사람의 친구가 나한테 제보를 해준 겁니다. 내 책을 읽고 그리고 위장을 해서 우리가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숨어서 지금 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처벌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처럼 유대인을 학살한 소위 국가범죄자들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법이 만들어지면 저 사람들은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약 7, 8년 전에 노무현 정권 때 국가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다가 새누리당의 방해로 그게 법이 제정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 정권이 들어서면 언젠가는 그 법이 국가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면 지금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삼천국대 사건, 광주 사건 이런 것들을 전부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앞으로 10년 뒤에 되면 70인데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30대가 40대가 되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도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이 땅을 끌고 나갈 때는 이런 이 현대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머리 골수에다 새겨놔야 됩니다. 새겨놓고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자주국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은 내게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만들어줬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신앙적 관점입니다. 내가 3년간을 전과도 전혀 없는 사람이 왜 그곳에 갇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은 나는 하늘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작가하고 기자였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폭로가 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리고 정치 문제가 되었고 또 나는 그들을 만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을 이 세상에다 했습니다. 했다면은 어쨌든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내가 겪고 폭로하고 내가 건져야 될 것은 다 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서 제가 농성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정의는 항상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00% 그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책으로 폭로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폭로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가해자들은 지금 떨고 지내고 있습니다. 평생을 떨고 지낼 겁니다. 그러나 나는 발을 뻗고 지내죠. 우리가 이 농성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저들의 인해가 저들의 그 모함으로 인해가지고 국가보안법이라고 우리가 모함을 받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를 탄압하고 있는 이들이 다시 그들이 불안에 떨며 공포스럽게 살아갈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앞에 충실해야 되고 역사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늘 역사 정신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하고 내 나라 사랑하고 내 조국을 사랑하는 그쪽에만 서게 되면은 항상 뜨뜻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뜨뜻하게 살아라. 내가 피해를 받더라도 뜨뜻하게 사는 길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얼마 전에 그 이왕구 뭐 일단 총리가 되긴 했지만 후보자일 때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네. 국회 앞에서. 근데 그 삼청교육대 내무분과에서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아주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이왕구 씨는 비급한 사람입니다. 왜 비급한 사람이냐면은 당시 최규하 씨가 있던 내각은 식물내각이었어요. 식물내각. 그러니까 내각이란 게 각 부처를 말하죠. 뭐 법무부, 뭐 행정자치부, 뭐 문화관광부 이런 부처를 말합니다. 장관이 있는 그 부처가 실제 나라를 끌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국보위가 들어서면서 그 부처들은 식물부처가 되어버렸고 국보위가 법도 없이 초법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그 안에 내무분과, 내무분과는 정말 요즘 행정자치부입니다. 네. 또 법무분과 있으면 법무분과 법무부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내무분과는 행정자치부고 또 뭐 그 기타 과학부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냥 분과위원회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처의 분과위원회가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럼 내무분과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전국 경찰서를 통괄하고 지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공무원으로 이 사람이 이왕구를 차출해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당시 경정이라면 경찰서장 밑에 직급이라면 상당히 높은 직급입니다. 바로 경정 다음에 경찰서장입니다. 경찰서장이 될 수 있는 부경찰서장급이야. 그럼 이 사람을 차출해 갔다면 경찰서 과장급이야. 그 과장급이랑 나르는 세족들을 들입니다. 그 과장급이 앉아서 자기는 그 공문 수발을 했다고 해요. 세상에 경찰서장급에 되는 사람들이 공문 수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는 뭘 했느냐면은 내무분과에서는 백성들을 잡아들이는 총책을 총지휘를 합니다. 누구를 잡아들여라, 누구를 잡아들여라. 잡아들일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라 하고 분류 작업을 했다고. 그 분류 작업이 뭐냐? A, B, C, D 등 C, D 등급을 매기는 그 분류를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럼 나는 B급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B급을 어떻게 받느냐? 뭐 재판정 비슷한 게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그냥 재상을 날조된 재상을 그냥 경찰서 계장이 읽어요. 그러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뭐 대령, 중령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어. 앉아가지고 그냥 재상을 들으면은 그럼 너 정말 당신 그런 일 했어?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물어요. 이 새끼 보기 싫어. 끌고 나가. B급. 너는 A급. 이런 식이야. 한치도 거짓말이 없어요. 그 일을 내무분과에서 지시했어요. 내무분과에서 순경이 설사 앉아있었다 손치더라도 그 순경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명령 계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정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 중간 직급입니다. 윗선하고 중간 직급이면 이거는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실무 책임자라 이야기야. 그 실무 책임자가 나는 무슨 수발이나 했다 하면은 그게 믿기더라면 그 어린 세 살 먹는 어린 애들도 믿기지 않을 소리죠. 비겁하게 그러면은 제가 삼청교육대 담당했던 내무분과 있었습니다. 정말 당신은 내가 공무원으로서 파견을 갔기 때문에 그 당시 그것을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사죄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네.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드리고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러면 사죄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한다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의 배짱은 갖고 있어야 그 정도의 양심은 갖고 있어야 이 사람이 국무총리감 아닙니까? 끝까지 문서 수발을 했다는 그 급사들이 하는 문서 수발. 문서 수발은 공문이 오면은 문서 제목 쓰고 어디서 문서가 왔다는 거 그 기록하는 거 그것을 갖다 문서 수발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죠. 그게 말입니까, 스님?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을 뽑는 사람이 박근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같은 사람을 쳐다보면은 도저히 대통령이라고 바라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전두환이가 정통성 없는 정권을 운영했듯이 박근혜 씨도 부정선거로 자기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자기를 호의해주고 자기를 감싸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실력이 있든 없든 네. 그런 사람을 뽑고 있어. 그래서 정통성 없는 기반의 정권이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과 같은 똑같은 방법 전두환 때 범죄지지나 저지른 이런 사람을 국무총리는 앉히는 거 아닙니까? 대강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얼마나 저희들이 분노가 큰가를 아시겠죠? 네. 얼마 전에 그 총리 된 이후에 정계 인사들 다 찾아서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전두환도 있었고 참 쳐다보는 순간 착잡했습니다. 내 네. 입에서 욕이 나가고 싶지만은 내 네. 입이 더러워질까 싶어서 욕을 안 합니다. 네. 오늘은 또 안산 합동 분향소에 가서 그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참 그것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뻔뻔스럽죠. 네. 뻔뻔스럽습니다. 그들은 뻔뻔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정국 목사님은 이완구 총리 인사 참사에 대한 투쟁뿐만 아니라 애기봉 등탄 및 전단 살포 반대 투쟁, 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 저지를 위한 피해자 농성 등 오랫동안 투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투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아니면 힘들었던 점이 있으신지. 투쟁한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말은 못하겠고 삼천교육대를 폭로해가지고 성공했던 부분 그것 기억에 많이 남죠. 물론 권력에 의해가지고 진실이 많이 침소봉대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 책으로 인해서 그 거대한 역사를 폭로한 것은 내 기억에 영원히 남는 거고요. 또 그리고 뭐 삼천교육대 폭로하고 난 뒤에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채로 또 지명수배를 한 7년 당했던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장가 갈 때 제가 고통스러웠고 장가 갈 때 삼천교육대 출신이고 감옥을 많이 살았다 해가지고 빨갱이고 사회꾼 깡패라 해가지고 처갓집들에서 반대한 거 그리고 오랫동안 결혼식을 못 올리고 동거생활 하다가 자식 두 명 넣고 나서야 지명수배 중에 그것도 결혼식 올리고 하는 그런 파노라마 같은 우리의 역사의 질곡이 내 과거에는 있죠. 이것은 내 개인의 과거와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과거와 역사나 마찬가지죠. 애기봉 등탑 같은 문제도 그렇습니다. 애기봉 등탑은 겉으로는 기독교 행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강대국들의 무기장사 노름을 하고 있다는 거. 남북 간의 그 대북 심리전을 펼쳐서 이간질을 시키면 남과 북이 멀어지면 최고 이익을 볼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무기상이죠. 무기상. 그럼 우리나라는 무기상이 어디서 무기를 사옵니까? 미국 무기상으로부터 무기를 사오죠. 지금 우리를 탄압하고 하는 것은 그 미국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은 꼭두각시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하는 이 공안은 꼭두각시로서 이로부터 배후 조종단에서 우리를 탄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기봉 등탑이나 전단살포 반대 운동은 미국의 이익과 부합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목사나 또 단체들을 친북 단체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영원히 반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년 2014년도 한기총에서 등탑에 불을 켜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감히 저지했고 성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또 지금도 우리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두렵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싸우시고 잡혀가고 또 이번에 잡혀갈 텐데 두렵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재지은 것이 없으면 들어올 곳이 없다. 나는 삼천겹대 걸어갔어도 지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뜨뜻하게 말할 수 있었고, 또 거기서 폭로할 수 있었고, 그 폭로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뜨뜻하게 폭로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기독교 농성장에 와서 우리가 많은 각층으로부터 우리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기독교, 오바마가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 교단으로부터도 이적 목사, 민통성평화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이적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농성단을 지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뜨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군부에서 또는 미국 무기상들이 사교회에서 애기봉 등탑을 자꾸 이간지, 애기봉 등탑으로 이간질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에도 양심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양심 세력들은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투쟁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는 조국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투쟁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두 무릎 꿇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요번에 경찰청장이 사과로 왔을 때 저는 그 사과를 받고 나가서는 아마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죠. 동지들과 공안 탄압이라는 스스로 것들이 있는데 함께 운동했던 동지들을 버려두고 나갈 수는 없죠. 그것은 신앙적 양심이자 지식인의 자기 책임이죠. 우리 코리아 연대 동지들은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면 반드시 오늘의 이 투쟁을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높은 평가가 될 거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 옆에서 같이, 그 동지들 옆에서 선배로서 같이 투쟁하고 있는 것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젊은이들도 하루를 살더라도 이게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싸우라. 싸우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내가 해드리고 싶어요. 질문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듣지 못할 말들을 오늘 많이 좋은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목사님은 우리가 이제 평화 통일이 돼서 투쟁해서 승리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평화 통일이 된다면은 평화 통일이 된다면은 자주 국가인 내 조국에서 머슴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머슴. 아무리 낮은 일이라도 마음껏 지금은 내게 배지를 예를 들어 국회의원 배지를 주면서 국회의원을 하라고 한다면 안 합니다. 왜? 자주국가가 아닌 내 조국이 뜨뜻한 나라가 아닌 이런 곳에서 정치를 할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뜨뜻한 자주국가가 된다면 말 이장일이라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물론 내가 큰 정치인이 되겠다는 그런 뜻은 주어도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종 목사님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켈리 씨. 아, 저 방금 되게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게 그거였잖아요. 그 통일된 조국에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물었을 때 머슴이 되고 싶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머슴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소박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 평생 그렇게 정말 온 생을 다 던져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온 그런 좋은 세상에서 나는 머슴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울림이 되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말하면서 또 지금 또 울뻔? 그러지 마세요. 네, 목사님이 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심쿵하는 게 있죠. 네, 그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데. 저는 되게 고사님 만나서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항상 심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말을 한 마디씩 이렇게 확. 늘 부끄럽고 늘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말이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야기를 실감나게 하시니까 와, 막 제 무릎이 막 시리고 그러네요. 남쪽 사회에서는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분단 원인을 왜곡시키고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기자님께서 핵심을 찌르는 다음 컷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 제가 기사들을 많이 찾아보고 최근에 또 이완구 총리 후보자였을 때부터 이제 기자회견도 가보고 하면서 뭐 여러 정보들을 보긴 했었는데 이번에 이거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이 총리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이 이완구 씨의 그 엄청난 업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저희는 이제 대학생들이 학생과 관련한 거니까 크게 또 대학 관련해서는 문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드러난 게 현재까지는 세 가지 정도로 드러난 게 있는데 현재까지는 네 현재까지는 단서조항도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정말 네 어이가 없는데 경기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밝히자면은 제가 찾은 기사는 한겨레 보도에 따른 거고요. 어 그 김경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이완구 씨가 1996년도에 경기대 행정대학원 조교수 임용 당시에 그의 처남인 이모 씨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경기대 교수인데 그 사람이 또 교학부장으로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교수 강사 인사 추천 업무를 맡았던 게 드러났고 또 그거 말고도 이 총리가 1995년 2월 충남 경찰청장직을 떠난 이후에 15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선거 두 달 전에 대학원 조교수 타이틀을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인사를 임용도 하고 본인의 그런 타이틀도 얻고 그랬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1996년부터 2006년 동안 10년 동안 이제 조교수로 재직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실제로는 이제 단 한 차례도 강의를 하지 않고 휴직 상태로 있었던 것도 드러나서 정말 유명식이야? 충격을 주고 있죠. 충격을. 네. 참 경기대 총장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 놀랐고 또 하나는 우송대학교 관련해서 문제가 또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른바 황제 강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10년도 충남지사에서 물러난 이후에 1년 4개월 정도 우송대 석좌 교수로 근무를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거의 6천만 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경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후보자는 우송대에서 1시간짜리 특강 6차례 외에 별다른 교육 연구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1시간당 특강료 1천만 원은 황제 특강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은 사실상의 정치자금 수수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6번 특강을 했는데 6천만 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대박. 1시간 강의에 1천만 원을 이제 받았다고 하고 그 특강 내용 우송대 다니는 애들이 되게 빡쳐야 할 아니 자기 등급이 그쵸. 지금 뭐 정말 말도 안 되더라고요. 엄청나네요. 또 하나는 뭐냐면 허위 이력 기재 의혹인데 이게 또 96년도예요. 국회의원 선거 때 배포한 자료하고 2006년 충남지사 선거 그리고 13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자료 등의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96년도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자료는 수원대 강사를 역임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근데 수원대 측에서는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한 게 확인 결과 본교 근무 경력이 없다 이런 답변을 내놨다고 하고요. 2006년 충남지사 선거와 2013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공보물에는 UCLA 교환 교수 이력이 제시됐다고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UCLA에서는 교환 교수가 아닌 개건 교수로 재직했다고 답변을 해왔다고 해요. 다행이야. 유령은 아니었어. 네, 그쵸. 개건 교수 뭐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선거 공보물에도 대국민 사기를 치다 허위 이력을 기재하면서 이런 의혹이 드러났고 이것도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거 이외에도 그 한겨레에서 최근에 거의 그 이왕구에 대해서 기업부터 히읗까지 이제 차례대로 의혹 백과사전을 되게 싫은가 봐. 네. 기사가 있었어요. 저런 짓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저기도 삼촌교육대 피해자 있을 수 있어. 진짜 있는 거. 뭐 되게 많아요. 진짜 건강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이거 떼먹은 게 뭐 차남은 2,400만 원 정도 되고 손자들도 있고 국적 같은 경우도 며느리, 뭐 손자 이런 그러니까 이중국적 비리 접한 기담. 네, 이중국적 문제도 있고요. 논문 표절은 뭐 그건 셀 그 네, 항상 있는 기본이고 옵션. 땅 투기 의혹도 있고 병 사람을 병역 대박이야, 관련해서도 뭐 네, 있고요. 그건 본인뿐만 아니고 아들 병역도 마찬가지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말해왔던 이제 삼천교육대 내무분과에서 일했던 거 아주 투철하게 일을 했다고 하고 되게 열심히 사셨어 나도. 또 하나 최근에 이제 터진 거 하나가 언론 통제 관련된 게 2월 6일에 KBS에서 공개한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한창 막 화제가 네. 됐었죠. 맞아요. 거기서 이제 기자들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임마 빨리 시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말도 하고 또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냈지만 다 관계가 있다 어이 이 국장 걔 안 돼 해 안 해 뭐 막 이런 식으로 보통 그러니까 언론 쪽 사람도 아니고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하고 관련된 어떤 정부나 이런 것들이 나갈 때 그 전에 미리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고 또 거기서 기자들한테 좀 흠이 있더라도 덮어주시고 오늘 이 김치찌개를 계기로 해서 도와주소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 정도가 있네요. 아무튼 참 많은 걸 갖고 있더라고. 혹시 그분의 총리다운 스펙? 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장난 아니야. 저런 정도 진짜. 스펙 돼야 국민 총리 하나 봐요. 아무도 못. 난 평생 못 하겠네. 80년대 군부 독재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우리 할머니요. 어, 뭐야? 얘기해 주세요. 네, 얘기해 주세요. 그 별로 재밌는 건 아니에요. 뭐 뭔데요?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역사의식이 좀 장난 아니었거든요. 역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학자가 꿈이어가지고 아. 맨날 그런 역사 스페셜 이런 거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이제 한창 그 호기심 넘칠 딱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 때였는데. 한 번은 할머니랑 얘기를 하다가 보통 이제 아시잖아요 콘크리트 층 저희 할머니 그 일부입니다. 부끄럽지만 좀 그런데 아무튼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할머니한테 그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막 했어요. 나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할머님들이나 할아버님들 그 나이대 할아버님 그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뭐 아 뭐 배고는데 뭐 보릿고개 넘겨주니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전에는 뭐 TV를 못 봤는데 TV를 봤다니 뭐 이런 막 그 엄청난 아무튼 그런 말씀을 막 하셔가지고 제가 막 그럼 뭐 하냐고 사람들 되게 많이 죽지 않았냐고 억울하게 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 되게 애기니까 할머니는 뭐 아예 애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실 뭐 별다르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노인들 연금 막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되게 좀 말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네. 있잖아요. 네, 이제 할머님도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장애 등급 받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막 그 추앙했고 그분의 이제 따님이시고 그분이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렇게 그렇게 좋다 막 어쩌다 우리는 뭐 어디서 구원해주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폐지를 주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할 정도로가 지금 모시는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이 생활비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이제 부모님이 비정규직이시고 이러니까 정말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처지다 보니까 어떻게 막 정말 어쩌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치맥 이런 거는 이제 대학생들한테 좀 자연스러운 일상이잖아요. 근데 할머님이 이제 치킨을 되게 어르신치고는 되게 좀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사다 드리고 이런 게 그분한테는 진짜 되게 엄청 호사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은 별거 아닌데 그렇게까지밖에 못해드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신이라는 게 저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세뇌를 시켰고 그렇게 그런 엄혹한 시절을 보냈고 지금 사람들이 그런데 결국은 남는 것들은 이런 할머니의 치킨 하나가 호사인 삶. 어찌 보면 되게 소박한 건데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지? 아무튼 되게 씁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신이라는 게 저는 사실 제가 겪은 시대는 아니고 전에 듣기만 했고 역사책을 보면서 아 이거는 그랬구나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냥 이성적인 거잖아요 이건. 네. 근데 할머니를 생각하면 유신이라는 건 저한테 되게 좀 씁쓸한 기억이고 그리고 사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현재 진행형인 기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씁쓸한 게 아니고 그걸 직접 겪었던 방금 전에 그 목사님 같은 분들에게 정말 아픈 기억인 거고 저희 세대가 느낄 수 있는 건 씁쓸함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살아있는 역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녹음을 통해 삼청교육대가 무엇인지 80년대 군부 독재 정권 시절을 간접적으로 들려주신 것 같아 우리가 현대사를 정확히 알아간 것 같습니다. 왜 대학 청년들이 현대사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지 또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고 다짐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안녕 청춘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청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와.